네, 안녕하십니까.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경기판. 지금 현재 시간은 9월 10일 한 오후 7시 정도 됐습니다. 예. 어떻게 애너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예, 네, 잘 지냈습니다. 뭐 하고 주로 지내셨어요? 교회 일을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손님들 접대하고 하느라고. 아, 교회 손님들이 오셨었어요? 한국에서 한 교수 부부가 이제 1년 동안 방문 스칼라로 오셔가지고, 그분들을 제가 또 저희 와이프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교회에서 하룻밤 잤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저희 집사님 중 한 분이 그분도 대접한다고, 월요일에 저녁에 대접한다고, 제가 꼭 와야 된다고. 제가 이제 집을 멀리 사니까, 네, 그 집사님 댁에서 하룻밤 자고, 월요일 저녁을 이제 먹고 왔죠. 예. 네. 네. 그랬더니 화요일이 월요일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이 굉장히 짧게 지나갔다. 안타깝게도. 그러셨군요. 네. 네. 저희는 사실은 주중이 더 좋잖아요. 주말은 힘드니까. 저는 월화수목 이렇게 두 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주말에 일을 하는 또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월화수목 있으면 졸업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렇게 따져 보면은 일주일에 공부할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돼요. 그렇죠? 정말로 며칠 안 돼요. 왜냐면 오늘 이번에는 월요일을 그런 식으로 보내니까 화요일에는 너무 또 피곤하고, 또 제가 일을 또 아침에 좀 오전에 오후에 하고 하니까 하루가 너무 짧고,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3, 4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하루에 3시간 혹은 4시간 할 수 있으면은 참 성공적이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핑계죠. 이 시간을 쪼개고 쓰면 할 수 있죠. 예, 네. 네, 그 자기 비하로 끝내시는군요. 네.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소개도 안 하고 바로 시작을 했어요. 네, 뒤늦게나마 저는 이거 뭐지? 택시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택시 인터뷰하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지금 운전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애너님이 운전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지금 조수석에 앉아서 예, 방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LA에 들려서 다시 지금 저희가 사는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터뷰를 약속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귀한 분을 오늘 인터뷰를 하고 지금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 지금 나머지 방송을 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개를 늦게나마 좀 하죠. 예, 저는 T1이고요. 예, 저는 조직신학과 그리고 종교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논입니다. 저는 신약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저희가 저녁을 먹고 와가지고 지금 입에서 마늘 냄새가 너무 나네요. 그러게, 커피도 못 마시고. 예, 예, 저희가 스타벅스를 찾아 헤매다가 예, 그냥 고속도로 바로 올라탔습니다. 오래간만에 예. 김치보쌈을 먹으니까 몸에 기가 넘쳐나네요. 네, 아, 예, 확실히 LA는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네. 네. 간만에 단백질 보충하고. 아, 김치보쌈 너무 맛있네요. LA 백화점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 예, 추천합니다. 예, 맛있었습니다. 기름이 쭉 빠져서 아주 담백했던 것 같아요. 아, 김치도 사이다 김치 완전. 네네, 좋았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오늘 이제 많은 분들께서 자유주의 신학을 많이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저희가 저도 지치고 우리 티원님도 지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예, 저희가 이런 핑계를 대면서 예, 좀 차일피를 미루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 저희가 좀 이따가 이제 인터뷰를 이제 들려드릴 텐데 인터뷰를 들려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뭐 좀 잡담을 해야죠. 그렇죠. 아니 댓글 소개 예, 당연히 해야죠. 네 댓글 소개 해야죠. 예. 근황 저는 잠깐 했으니까 우리 티오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 예. 형식적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무감으로 근황을 묻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아 네. 아 저도 일주일 동안 잘 지냈고요. 사실 좀 굉장히 바쁜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예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의 일도 많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하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빨리빨리 대응을 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정말 일주일이 어떻게 갔는지 예,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좀 바쁘게 지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이 그 영혼 없는 대답은 뭐죠? 네. 지금 저희 운전을 또 지금 하고 가는 길이어서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은 우리 티어님께서 좀 하시죠. 저는 이제 살짝 대답만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그 댓글 소개를 드리려고 네. 지금 팟빵 앱을 지금 열고 있는데 제 지금 고속도로 달리고 있어서 그런지 지금 이게 반응을 안 하네요. 네. 큰일입니다. 아니 제가 기억을 하는 댓글. 먼저 여장님께서 해주셨죠. 번호 달아주시면서 이명박근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죠? 네네. 첫 번째가 그런 말씀이셨고 두 번째는 자유주의 신학 에 대해서 좀 하실 때 왜 과연 그 독일 신학자들이 자유신학을 주도했는지 그걸 궁금해 하셨어요. 그걸 조금 얘기해 달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뭘 하셨죠? 저 칭찬해 주셨나? 저 어쨌든 네, 그 정도 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 아 드디어 이제 열렸네요. 네. 네. 아주 댓글이 잔치예요. 댓글에 또 다른 우리 아레오바고님과 흐르는 강물님이 또 댓글 또 달아주시고. 네. 네네. 좋아요. 저희가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예, 헬레니즘 마지막 편을 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이제 이 이명박근혜 예, 이 정부 지금 너무 암담합니다. 예. 그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찍었죠. 네. 예. 아 중우정치. 예. 중우정치. 투표를 해서 뽑힌 거죠. 네. 예, 뭐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는 잘 모르지만, 네. 예, 어쨌든지 간에 그 투표라는 절차를 예, 통해서 선출이 되신 또 네. 분들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시는 분을 이제 중우들이 그죠? 이제 우리 민중들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유명해지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잘 검증하지도 않고 그죠? 표를 몰아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아주 사실 위험천만한 제도죠. 지도자를 뽑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제한된 이런 민중의 대중의 판단력에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는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어떤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이미지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본인의 실력이나 실제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상관없이 네. 대중에게 어떻게 어필하고 그렇죠. 어떻게 그 보여지는가에만 네. 이제 집중을 하는 네. 예, 그런 이제 현상들이 생기게 되죠. 안철수가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한 번에 한 시간 정도 강호동과 인터뷰를 한 것 때문에 사실은 안철수 지지도가 안철수가 대선까지 이렇게 밀려 나오게 된 거잖아요. 밀려 나온 건 아니 본인의 의지로 나온 거지만 그죠? 본인의 의지로 나온 것인 양 나중엔 이야기를 하죠. 네, 밀려 나온 것인 양 얘기하는 거죠. 아, 네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그 후보까지 생각을 했다가 그거를 우리 박원순 시장한테 이제 양보를 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 수준까지 이제 간 거죠. 근데 그 모든 그 지지도가 무릎팍도사의 한 시간 정도의 그런 무릎팍도사를 통한 미디어 노출. 그죠? 아니, 물론 이제 그때까지 살아온 경력이 다 거기까지 이제 안철수를 데려간 거지만 어쨌든 저도 사실 무릎팍도사 그거 한 시간 보면서 안철수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확 상승했었거든요. 네네. 네, 네. 근데 나중에 이런 행보들을 보면 사실은 뭐 검증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과 그 사람의 실제 정치력, 실제 신념 이런 것의 단단함, 그죠? 견고함 이런 것은 사실 거리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2017년 대선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야권에 굉장히 여러 명의 이런 그 잠룡들이 아니고 잡룡인가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잠룡인가요? 잡룡 잠룡들이 이제 하나씩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재명 시장이잖아요. 네네. 지금 이번에 대선 나가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거의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죠. 근데 어떤 지금 보니까 공식적으로 했다고 저는 들은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 나 역할을 찾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식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검증도 안 된 상황에서 그 당시 무릎팍도사에서 안철수를 띄워줄 때만 해도 뭐 이런 팟캐스트나 아니면 뭐 SNS나 이런 거가 그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아 물론 활성화가 돼 있었죠. 뭐 트위터나 이런 걸로 안철수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더 제가 볼 때는 이게 심화가 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검증 시스템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네네. 검증되지 않고 그냥 미디어에서 조명 비춰져서 빵 뜨는 이런 시대는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것도 이제 동의를 하지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2의 안철수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스타 모셔오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반기문 지금 여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기문이 제2의 안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미지를 등에 업고, 네. 예, 뭐 화려한 이제 경력을 네. 뒤에 업고 네. 이제 해성처럼 등장한 구원 투수가 예, 마운드를 점령하는 거죠. 네. 예.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나라 전체로 보고 여권으로 보자면 사실은 여권 아직도 그런 식이죠. 뭐 스타를 모셔오는 왜냐하면 그 내부에서는 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야권에서는 지금 여러 명의 대선 주자들이 문재인을 비롯한 문재인이 지금 가장 강력하지만 그죠? 예, 그래도 뭐 이재명이나 이런 분들 있기 때문에 좀 건전한 어떤 경쟁, 건전한 토론을 통한 경선으로 가면 어느 정도 그래도 훌륭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야권 내에서는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댓글 소개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또 이야기가 또 흘러왔는데 인터뷰도 지금 1시간 넘게 했는데 아, 예. 저희가 뭐 늘 그렇죠. 그 지금 댓글을 잘 소개를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저희가 댓글은 좀 다음에 좀 몰아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좀 기억이 나는 부분이 그 우리 엿장수님께서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아, 네. 이 말씀을 끝으로 네. 그 두 번째 댓글을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네, 전병호 씨에 네. 관한 거죠. 그렇죠. 네, 전병호 씨가 네. 미친개다.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전병이 뭐라고 했죠? 우리 그 전병욱이 뭐 강당에서 한 말이잖아요. 네, 네. 그 뭐라 그랬냐면 네. 더 어려우면 그렇죠. 더 애를 많이 낳을 거다. 뭐 그렇죠.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먹고 했어요. 먹고 살기 좋기 때문에 애들 안 낳는 거다. 네, 네. 그런 식의 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병욱이 형 얘기는 그냥 여기서 예, 뭐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레오 바구님이 그 저희 이제 팟캐스트 재즈 네. 예,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이 있다 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그 참고로 제가 작곡했다기보다는 애플이 작곡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사용을 했을 뿐이고요. 네, 그 우리 아레오 바구님께서 또 트럼펫 연주를 조만간 네. 예, 녹음을 해서 보내주시겠다. 아. 저희가 감사하게 네. 예, 이제 팟캐스트 재즈를 뒤로 하고 네. 아레오 바구님의 연주를 예, 저희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보내주십시오. 어떤 것이 괜찮으니까. 네. 네. 네, 저희가 그 이메일 주소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예, 지금 예전에 쓰던 게 저희, 비번이 기억이 안 나서. 기억에 접혔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이메일을 하나 파든지 네.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인 이메일 알려드리고 싶지만, 저희 신상을, 신상 노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 새로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아레오 바오님 그 녹음하셔서 예,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예, 소개해드리고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뭘 느끼세요? 아니요, 그 가기 전에요. 우리 엿장수님의 그 최종회. 아 최종회. 예, 청취 소감에서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 공자의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배우는 사람보다 평등하다. 아 예. 네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수의 정신이 바로 그런 것 아니었나. 예. 그래서 이제 대중적인 교육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그 이 유가 뭐 유교 혹은 뭐 유학의 가장 핵심되는 개념이 그 인이거든요. 네. 예. 그 이제 저는 중국어로 배워가지고 run 이렇게 아 이게 성조가 있더라고요 네. run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그 인은 결국에는 사랑이거든요. 네. 예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네. 예 이제 그런 중요한 아주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헬레니즘 5는 지금 생각해도 아주 훌륭한 결론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의 대중교육법이었다. 네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우리 애너님께서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고 또한 이제 저의 진행이 돋보였던 회가 아니었나.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저희가 오늘 이제 약속드렸듯이 저희 홍정수 목사님 만나 뵙고 예,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일단은 간략하게 이제 제가 그냥 홍정수 목사님을 뵙고 느낀 느낌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선생이시다. 그러게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뭐 권위를 내세우시거나 혹은 뭐 자신을 자랑하거나 이렇게 뽐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또 깊이 있게 공부하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방법으로 전달하시기를 원하시는 네. 예, 그런 어떤 이 시대에 참 선생을 본 듯한 예,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애너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은 저희를 딱 만나시자마자 저희에 대해서 저희를 지금 처음 보시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몇 번 전에 뵀지만 저는 처음 뵀죠. 티원님은 처음 뵙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를 처음 마주하시면서 저희에게 애정을 가지시더라고요. 순식간에.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우리의 삶을 생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그게 진심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마치 네. 이렇게 좀 동네 형을 보는 듯한 그런 거 그런 느낌도 있고 굉장히 순간적으로 저희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착하신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또 천상 교수시고 천상 선생님이시다. 그래서 저희를 진짜 오래 우리를 가르치신 학생들을 대하듯이 저희를 대하셔서, 물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네. 많이 나고 뭐 학식이나 이런 것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저희를 학생 대하시 사실 대하신 건데, 어쨌든 아니요, 저는 학생을 대하듯이 대했다기보다는 네. 본인 후배. 그렇죠, 후배 제자. 약간 제자라기보다는 네. 저는 그 후배?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그렇죠. 사람으로서의 네, 그렇죠. 본인이 조금 더 먼저 그 길을 걸었고 네.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로서 살면서 또한 이 그 박사 과정 공부를 하는 예,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측은한 마음을 가지시지 않았나.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예, 측은지심이 네. 느껴졌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제가 학교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처음 만나서 가르치게 된다면 사실 그런 눈빛으로 바라볼 것 같아요. 되게 사랑스러운 눈빛이면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러면서도 굉장히 진심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아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약간 그런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약간 동질감도 또 느꼈어요. 그러셨군요. 네, 이분이 네네. 참 아낀다, 사람을.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참 생각하는 분이구나. 그런 거. 네네. 네. 그리고 또 저는 또 한 가지 느꼈던 것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대화가 통한다. 아, 그런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연세가 조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꼰대 같지 않은 거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굳지 않으시고. 한국의 학자들은 꼰대 같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밖에 나와 계시니까 그런 조직 내에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죠? 정치질 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함을 그래도 굉장히 고의 간직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네. 저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저희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죠. 네. 그럼 지금 가겠습니다.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에서 네. 귀한 손님을 모시고 지금 인터뷰를 네.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기 교수님 본인 소개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여기서 갈릴리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 수요일에 일본 학생, 중국 학생하고 첫 영어 수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하라 그러고 나서 제가 질문을 하려 그래요. 아유. 네. 크리스찬? 네, 그러면 중국 학생, 일본 학생은 대부분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은 신분 유지상 여기에 와서 네. 우리 학교 학기금이 대단히 싸기 때문에 와 앉아 있는데 네. 다행히 요즘 젊은이들은 멀티태스킹이라 안 듣는 척 하면서도 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신학교고 우리는 예수 얘기하는 데니까 너희들이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네. 물을 턴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니요라고 답변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예수가 누구냐. 종교적인 네. 인물이 아니라 예수는 요즘 한국이 좋아하는 대로 인문학도 입장에서 본다면 비판 정신의 효시다. 아주 네. 좋은 샘플이기 때문에 너네들은 종교하고 아무 상관없이 예수를 배울 수 있다. 네. 이제 스타트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출발은 내가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하면 답변하지 마라. 네. What do you mean by Christian? 네.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성서에 보면은 신약 성서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들만 다 하고 있고 복음서 뭐 네 권 다섯 권 다 서로 다른 예수를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느 게 표준이냐? 표준이 없다. 네. 그래서 네. 네가 크리스천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먼저 나는 크리스천이다 아니다. 답변하지 말고 네. 그게 무슨 의미냐? 되물어라. 네. 예수님 이야기를 여기서도 계속하고 있고 네. 한국에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자 그랬는데 안 됐더라고요. 네. 네. 지금 이제 12월에 제주도에서 5명의 목회자들이 또 갈릴리 신학교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전략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지금. 네. 예수 믿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싫어해요. 네. 비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목사님들이 왜 예수를 싫어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예수는 해피엔드가 아니니까 뭐 부활이 있다 그러지만 네. 그거는 사실 제자들도 안 믿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겠어요? 네. 해피엔드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예수를 네. 얘기하는 게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말하자면 비즈니스적으로 보면은 실패한 네. 케이스니까. 그러니까 모델이 네. 실패한 건데 네. 그거를 누가 상품 가치가 있겠어요? 네, 네. 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수녀들이 아니니까 스님들이 아니니까 처자식이 있는데 네.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트릭을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저의 페이보릿 단어가 예수 목회. 예수님이 네. 하던 일을 나도 한다. 네. 이런 자부심으로 일생을 살자라는 건데 네. 그 예수라는 상품을 갖다가 딜리버리 해야 되는 이 가게의 주인공인 목사님들이 처자식을 네. 목에 살려야 되니까 예수라는 상품은 가치가 없다고 확인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아주 IS 대원들처럼 신념이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트로이 목마처럼 트릭을 쓸까. 네. 아, 그래서 지금 아. 자기 변신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정통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삼위일체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너희들이 삼위일체 목회를 아느냐? 이거가 답이다. 네.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릴렉스 할 것 같아요. 아, 네, 네. 예수 목회를 하자 그러니까 네. 이거 죽음의 길을 가자는 얘기구나. 아,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네. 무서워하는데 네. 이게 삼위일체다 그러면 예수님은 잠깐이고 끝없이 긴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이 왔다가 간 다음에 성령의 역사 2000년 역사가 있으니까 줄 잡아 4000년 역사는 되니까 네. 이거 삼위일체 이야기로 말을 살짝 바꾸면 네. 사람들이 일단은 오, 이 상품 잘 팔리겠네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까 네. 지금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예수 목회가 아니라 삼위일체 목회 네. 이것이 우리의 정통 기독교의 길이다. 네. 아, 이렇게 네.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아주 굉장히 좋은 저기 그 스트래티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좀 보수적이신 목사님들한테 이게 좀 마음을 외면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끼시는 마음이 있으시고 이게 다가가려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학교에서 근본적으로 쫓겨난 이유가 목사님들하고 신학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네. 그 감신에서 저희 비공식 신학 프로그램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시작한 사람은 교수들에게 봉급을 많이 주려고 트릭을 쓴 거지만 네. 아카데미 퀄리티는 떨어지고 교수들에게 수업 부담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경제적인 니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비공식 프로그램을 많이 했고 그 덕을 저는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평신도들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목사님들하고도 공부를 많이 했고 신앙 얘기를 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목사님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네. 이 기독교 이야기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풀어내면서도 비즈니스의 지장이 없을 수 없을까? 그래서 목사님들은 제 강의를 들으면 말은 되는데 네. 교회 네가 해봐라 되나? 아, 그래서 제가 무식하게도 30년 전에 교회를 세웠는데 역시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성서학자가 계시지만 뭐 바울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죠. 바울의 교회가 뭐 환경이 열악하니까 다 그냥 에버리지 20명 정도의 가정교회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네. 한국에서도 여기에서도 교회를 해봤는데 뭐 많으면 50명, 70명, 보통 20명, 30명 그런 작은 교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가지고는 식구가 5명이 있는 가장은 먹고 살기 힘들죠. 근데 그렇죠. 저는 부부밖에 없으니까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데 이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신앙 얘기를 해보면 목사님들은 배우고 싶어요. 네. 그렇지만 이 여자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남자 목사님들이 이게 가장이기 때문에 네. 또한 직업이기도 하다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목회를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가, 이 네. 문제가 겹쳐서 나오니까 신화 공부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신화 공부를 가르치는 거는 훨씬 쉽죠. 이 사람들 직업이 따로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신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는 목회자 양성이고, 그래서 저는 잔학계나, 교회에서는 저를 목사의 적으로 알지만, 목사들에게 유용한, 유익한, 신학적으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도구, 무기, 네. 네. 신학을 줄 수 없겠나. 네, 네. 저는 잔학계나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서 목회를 하죠. 목회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신학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 혼자 리허설을 하고 뭐 피드백 받고 뭐 네. 그런 셈이죠. 제자들이 가끔씩 저희 교회에 왔다가 속으로 그러고 가요. 아우, 뭐 신학자가 목회하는데 교인들이 30명이야? 네. 근데 저는 조용히 대답을 하죠. 나는 지금 목회라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신학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 그 자세, 표정 이런 거를 지금 관찰 중이다. 네. 실험실에서 신학을 끊임없이 실험하고 있을 뿐 이거를 무슨 또 완제품이라 그래가지고 스타벅스처럼 길거리에다가 가게 차려놓고 예수 복음 이런 거다 그리고 너네들이 와서 시식을 해라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게 아니다. 지금 나는 네. 이 목회자들에게 예수 이야기가 어떻게 자기네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켜주는 그러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진정한 툴이 될 수 있을까 네. 이거를 생각하면서 실험을 하는 중이죠. 네. 그래서 제자가 몇 년 전인가 한 2년 전에 와가지고 교수님 행복하세요. 신학 때문에 쫓겨났는데 그 얘기는 그 녀석은 네 신학 가지고 너 잘 먹고 잘 사냐 그런 뉘앙스였어요. 내가 순두부 하나 얻어 먹고 아, 참 좋은 네. 도전을 받았는데 네. 그래서 내가 그 후에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내 신학이 나를 먹여 살리느냐.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네. 적어도 내 영혼을 편안하게 해줬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저는 계속해서 도전을 하려고 그러죠. 네. 네가 Are you Christian? 네가 먼저 크리스천이냐? 답은 네가 내려라 이거죠. 네. 예수를 빼먹지 말고 네. 어떻게 이해하든지 해석하든지 그거는 네 문제고 교인들 앞에 하나님 믿는다, 성령 받았다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 오케이 그것도.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을 당신의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내라. 그러면 목회 실패 성공 그거 개의치 않고 바울처럼 죽어도 좋다. 이런 예수 목회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때 이 잔이 나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인간으로서 그런 기도 안 하면 그 사기꾼이라고 본다. 네네. 누가 죽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딨냐. 살고 싶은 거지. 네. 그러나 삶보다 더 중요한 게 명분이라는 게 있다. 동양적으로 말하면 천명이라는 게 있다. 그렇죠. 남자는 네. 그걸 위해서 죽고 이 시대에도 한국에 아직도 이념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른다. 얼마 전만 해도 있었다. 네. 뭐 20년 장기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념은 다르지만 자기 신념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예수 믿는 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 네. 이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성패 얼마를 벌었느냐 그거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예수 나는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는 자유다. 네. 이거는 피 흘리는 게 아니고 자유다. 그래서 바울이 오죽하면 날마다 십자가를 친다. 자기는 부활한 다음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죽는 거냐? 세상에 향한 세상을 향한 세상에 보는 나 그런 거 나는 개의치 않는다. 네. 그게 진정한 자유다.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교회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피 흘리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끔찍하게 죽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십자가가 근본적으로 바울이 생각했던 십자가는 아니다. 네. 여기서 나는 바울이 만난 예수 바울이 졌던 십자가 이것이야말로 목회자들에게서 희망이고 복음이라고 생각을 한다. 네.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들어보기도 전에 십자가 얘기 예수 얘기하면 목회자들은 이거는 아닌데. 딴 얘기 없어요. 여기서는 다 그런 쪽으로 가서 힘들고, 구체적인 네. 예를 하나 들면, 몇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이 특강 썸머 인텐시브 코스 하면서 목회자들 세미나를 했는데, 네. 동양선교교회 부목사님이 있었어요. 네, 네. 이제 조신학은, 조신학자들은 성령 전공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어요. 네. 조신학자는 신론이나 기독론만 연구를 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도구마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성령은 안 하는데 저는 성령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네. 김홍도 목사처럼. 네. 이제 성령론을 강의를 했더니 동양선교교회 젊은 부목사가 네. 교수님, 이거는 교회에다가 풀어놔도 장사 되겠는데요? 내가 충격받았습니다. 네. 이게 젊은 목사님들은 강의를 네. 그렇게 앉아서 들어요. 자기에게 이 메시지가 무슨 의미를 주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교회에다가 갖다가 풀어놓으면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비참하게 듣는데 너무 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네. 내 얘기는 성령론을 얘기를 하면 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 동해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무당 문화에 친숙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귀신 도깨비 얘기는 예수 없는 성령 운동은 그거 무당이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네, 네, 네. 한국에 있을 때 동력교회에서 네. 정말 이쁜 젊은 무당을 초빙에다가 교인들 앞에 공개했어요. 무당의 그 깊은 영적인 세계. 그래서 예수 없는 성령 얘기하면 그건 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없는 하나님 얘기하면 그건 유대인이고 네. 그래서 예수 없는 성령 얘기하면 그건 무당이 훨씬 우리보다 세요. 네. 그래서 예수 얘기를 바탕에다가 깔자. 네. 그래서 이 삼위일체 목회 네. 이쪽으로 좀 액센트를 혹은 포장을 좀 네. 바꾸면 네. 목회자들에게 좋은 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혼자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럴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그 예수 목회, 그게 이제 교수님의 이제 네. 신학이신 네. 것 같은데 이제 많은 부분 이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 목회 신학이 어떤 것인지 네. 좀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래 예수 르네상스라는 말씀을 네, 네. 하셨잖아요. 그게 뭔지 좀 이렇게 풀어 설명해 주세요. 이게 내년이 한국에서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루터는 종교라는 건 기독교밖에 몰랐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 개혁인데 그렇죠. 네. 종교개혁이라고 사람들이 자꾸 그러죠. 네. 그래서 내년이 기독교 개혁 500년이 되는데 해외에서 주리히 제네바로 목사님들 데리고 관광 여행하는 거 이거는 몇 년 전부터 굉장한 비즈니스로 성공하고 있지만 여행 상품 루터의 성지를 방문하는 거죠. 아, 그렇지만 루터의 신학의 한계를 그리고 그다음에 루터가 하려고 했던 기독교 개혁의 진정한 목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거는 관심이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루터는 근본적으로 500년 전의 사람이었고 수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를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 루터의 500주년, 리포메이션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안에 빠진 게 뭐냐? 하나님도 네. 성령도. 성령은 뭐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성령이 붐이 벌어졌죠. 1970년대 이후 네, 네. 여기 파세데나에서 일어났던 뭐 서드 웨이브 이런 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성령 부활도 일어났고 다 일어났는데 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바울 이래로 자리를 잃어버린 게 예수님의 삶의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신학교 이름도 갈릴리 신학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 크라이스트죠. 네. 지저스와 크라이스트. 예,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쉽게 아는데 네. 지저스는 인간이고 크라이스트는 신격화된 예수죠. 네. 그래서 신을 말하는 거죠. 크라이스트는. 네. 그래서 예루살렘 크라이스트 일주일 예수의 삶이 사실은 뭐 어떤 유대인 학자는 예수가 목회 공생에 3년 6개월밖에 안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우리는 통상 요한복음 공간복음은 예수가 1년 목회했는데 네. 요한복음은 예수가 3번 예루살렘에 갔으니까 3년 목회했다고 보고 네. 근데 이 민주주의를 벗어나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저지르려면 3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해서 3년짜리를 채택을 하는데 네.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목회를 한 것이 갈릴리에서 목회를 한 거고 일주일만 예루살렘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네. 갈릴리 예수. 제가 말할 때는 예수는 갈릴리 예수입니다. 그래서 인간 네. 예수를 말하는 거고 이 예수가 했던 게 예수님이 미니스트리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다면 목회를 예수 목회 갈릴리 예수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이 했던 거기에 파운데이션을 둬야 된다라는 건데 네. 이 인문학적인 얘기를 하다 말하는데 이 비판 정신이라는 거는 예수 얘기를 할 때 예수가 아닌 것 어떤 것을 강조할 때 부정하는 건 뭐냐 컨트라스트 대조되는 것 비하인드 백그라운드 이거를 늘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네. 목회가 뭐냐라는 질문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해요. 왜냐하면 모든 목회가 예수 목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지 않죠. 예수 목회가 아닌 아까 말한 대로 성령 목회도 있고 하나님 목회도 있고 하나님 목회가 모세의 출애굽 목회라면 이게 민중신학으로 가는 거고 네. 아, 예.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간다면 이게 조윤기 목사의 번영의 신학으로 가는 거고 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졸라 되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서 네가 내 꼬봉이 되라. 아브라함은 들은 척도 안 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소위 고정명 죽을 때 잘 죽게 해준다. 이래가지고 결국 당첨이 돼가지고 고정명 잘 죽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이래가지고 지금 네.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이제 짝짝꿍이 돼서 소위 야훼 종교가 이제 시작이 됐다 뭐 이런 건데. 그게 소위 번영의 신학이에요. 고전적인 번영의 신학이죠. 네. 그래서 그런 목회도 있고 성경에 보면 다 있죠. 네. 네. 그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출애굽에 초점을 두는 눌린 자의 해방을 얘기하는 목회도 있고 네. 근데 성령 목회도 있고 아직도 뭐 알파 운동이라 그래서 성령 받으면 뒤로 넘어진다 뭐 이런 것도 네. 아직도 한다라는데 그건 네. 방언보다는 쉽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방언 운동 저기도 그게 깊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러니까 목사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성령 목회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지만 하나님도 성령도 파운데이션이 예수에게 두지 않으면 기독교인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우리의 그렇죠. 아이덴티티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거라고요. 네. IS 애들도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이슬람도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뭐 스님도 가다가 물에 빠지면 아이쿠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그런다는데 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말하면 예수의 아버지죠. 네. 그래서 그러려면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내 죄를 대신해서 뭐 돌아가셨다. 그거밖에 모르는데 그거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예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다. 예수 이름만 있고 예수가 없는 거다.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 목회 2000년 기독교 500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 이야기를 되살리는 거고 이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우리의 대속죄로서 를 진 그런 그리스도 예루살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은 예수 목회 초천년 처음부터 일어난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일주일은 없어도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봐요. 네. 우리가 헤어지고 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다. 그건 액시던트라고요. 예루살렘에서는 그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액시던트예요. 에센스가 아니라고요. 네. 에센스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거예요. 네. 병을 고치는 거는 그거는 포장지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노동 그 안식일 날 하는 거예요. 네. 안식일 날에 노동을 하면 죽이라고 했는데 백주에 그것도 급성 환자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처럼 안식일이지만 범하고 고쳐도 된다라고 봐요. 예수에게 배운 거죠. 그 뭐 미시나는 200년에 기록이 된 건데 미시나에 보면 그렇게 돼 있대. 네. 그 미시나 그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한테 배운 거죠. 안식일에 사람 이머전시 상황이 생기면 안식일에 노동을 해도 된다. 이렇게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법을 어긴 게 아니다라는데 그 유대인들이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그건 200년 전에 200년 AD 200년의 문서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공개적으로 어긴 첫 번째 인물이죠. 네. 숨어서 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네. 이거는 구약 성서를 보는 시각을 틀을 완전히 바꾼 거고 그래서 전통적인 구약 그게 신명기 28장이죠. 하나님이 뭐 장애인은 다 천벌을 받아서 장애인이 됐다 뭐 이런 신학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도전을 했고 그것이 예수 미니스트리의 출발이었죠. 네. 그게 핵을 이루고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미 진 거라고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그때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미니스트리 자체가 세상 그 종교적으로 채색된 세상을 뒤바꾸는 거고 네.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다가 자꾸 액센트를 둘라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반대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예수님의 목회라고 하는 거는 구약 성서를 재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지배 이데올로기를 레디컬하게 재해석하고 재해석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이게 네. 휴메니즘이라 레디컬 휴메니즘. 그렇죠. 그게 르네상스가 비판 정신하고 휴메니즘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의 말로 이 르네상스라는 말하고 이 부활이라는 말도 되고 가장 잘 어울리는 거다. 그래서 리포메이션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예수 이야기가 되살아나야 되고 네. 예수는 누구냐? 종교인으로 볼 수도 있고 그거는 핵심이 아니다. 네. 레디컬 휴머니즘이다. 그 지배사회가 사람이 아니다. 폐품이다. 장애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표준이다. 스탠다드다. 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선언이 예수고 그래서 예수는 처음부터 죽을 짓을 골라 한 거다. 네. 알고. 네. 조용기 목사는 예수가 병 고쳤다 그러는데 조용기 목사 교회도 제가 오랫동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요. 그 사람은 무더기로 병을 고치는데 예수는 병을 고치는데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게 아니다. 그 당시에 고정관념을 깬 거다. 그래서 안식일 날 급성 환자가 아닌 38년 동안이나 알았던 환자를 골라서 치료한 거다. 이것은 해석학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건 바로 우리가 이런 것을 따라가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저는 그 2000년 전에 예수가 우리 시대에도 의미를 줄 거라고 순진하게 아직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르네상스. 그래서 르네상스는 비판 정신하고 휴메니즘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하고 성령은 있지만 예수 없는 기독교. 이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지만 이건 아직 제대로 된 기독교가 아니고 당신들의 말로 정통 기독교가 되살아나고 이 지구촌에 예수가 보여줬던 레디컬 휴메니즘이 되살아나고 네. 아, 이러면 2017년이 얼마나 멋진 리포메이션 500주년 애니버서리가 될까 꿈을 네. 꿉니다. 그렇게 네. 굉장히 어색하네요, 그렇죠? 네. 아 인터뷰를 붙이고 네. 이걸 따라가려니까 네. 네, 굉장히 처음이라서 좀 어색합니다. 이해를 지금 인터뷰 전과 지금 후가 제가 운전 5분 한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꽤 많이 왔어요, 5분 동안. 네, 네. 저희는 이제 계속 가고 있는 중이고요. 방송 날로 먹는데. 네, 아 이런 시간까지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저희 지금 토요일이거든요. 내일 주일이고 일요일이고 그러니까 내일 일하는 날이기 때문에 빨리 맞춰야 돼요. 아, 예, 그렇죠. 이제 위기의식이 막 느껴지기 시작을 하죠. 네. 누군가가 뒤를 쫓아오는 것처럼. 그렇죠. 네. 뒤통수가 좀 서늘 합니다. 네. 오늘 일단은 저희가 인터뷰 내용에 전반부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후반부를 또 이제 들려드릴 텐데 전반부 내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수 목회 신학 사상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목회. 네. 그러니까 우리 홍정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 목회라는 것은 어떤 도그마에 갇혀 있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런 예수의 정신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발현이 되는가, 예.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가, 그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냥 어떤 추상적인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지구상에 그 한 시대에 사셨던 예수라는 인간이 네.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오셨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지니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홍정수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는 딱 일주일 계셨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3년을 계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고 예루살렘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3년이라기보다는 나머지 평생을 갈릴리에서 계셨던 거죠. 인간 예수는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보낸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복음서들을 보면 그 굉장히 많은 부분의 양이 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요한복음이. 예. 그거를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죠. 네. 예. 이렇게 성서를 이렇게 학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 그게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공간적인 배경이 어디인가를 이렇게 짚으면서 읽다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야기가 갈릴리와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중간 지대 어디쯤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바트 얼만이라는 그 신약학자가 있어요.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신약학자입니다. 락스타에 가까운 바트 얼만. 그 사람은 원래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인이었어요. 카리스마틱한 그런 신앙, 오순절 거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무신론자입니다. 예, 신약을 공부하면서 무신론자가 됐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는 신이 되었는가 이거거든요. 네네. 그리스도는 사실 신이 되는 그 예수거든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가 바울에 의해서 도그마화가 되는 거거든요. 바울의 속죄론에 의해서. 네.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정수 교수님이 강조하시고 싶은 거는 예수가 90%의 생애를 보낸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에서 살았던 예수의 삶 자체, 인생, 예수의 하루하루의 삶의 스타일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의 삶의 스타일은 뭐냐면 굉장히 그 체제 전폭적이면서도 그죠? 그러면서 저항하는 삶이면서 그리고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삶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죽을 짓만 골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홍정수 교수님이. 그죠? 네, 네. 교수님은 살면서 계속 처음부터 죽을 짓만 골라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는 예수님이 우리 입에서 죽으셔서 내 죄가 속죄받았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기심이 있는데 이기심이 저는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타적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을 위해서. 네네. 이기심이 전혀 없는 오로지 이타적인 삶을 사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뿌리 뽑아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를 눈앞에 보여주셨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식의 의미로 보면 바울이 속죄론을 얘기한 것도 예수님의 이 삶의 중심을 두고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예, 단지 죽으심을 어떤 이거를 무슨 공식적으로 뭐 피는 죄사함의 힘이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렇게 공식화 시켜가지고 이 복음주의자들이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의 죽음 예수님이 안 죽으셨어도 만약에 예수님이 90살, 100살까지 사셨어도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대로 그냥 꾸준히 사셨으면 그것은 이타적인 삶이고 나를 돌보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가치를 가진 삶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십자가 없이도 예수의 삶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타적인 삶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의 삶에 이제 집중하면은 그 예수의 삶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그 안에 기독교 윤리학이 있고 사실 그 안에 그러니까 조직 신학이 있는 것이고 예, 그 안에 이제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구원론 예, 그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인데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 부활함으로써 그 뒤에는 이제 해석이 덧붙는 거죠. 네. 예, 그게 뭐냐면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네. 그 예수 대신에 그 부분이 너무 강조됨으로써 지금까지 역사적 예수 혹은 예수라는 사, 그 인간의 삶 자체가 역으로 덜 조명을 받았다는 게 큰 문제였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삶 자체를 가지고 그 삶이 가졌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재조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굉장히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목회, 그래서 예수의 삶에 집중해서 예수를 본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삼으면 예수의 삶 자체가 사실 이 진보 진영의 여러 사분오열된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담론으로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재명 시장이 이번에 그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그 이재명 시장이 달고 있는 그 노란 리본을 보더니 그 리본 좀 떼면 안 되냐고. 네네. 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바로 화를 냈잖아요. 아니 당신 자식이 죽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네. 네, 분노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시장은 비종교인이라고 들었어요. 네.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이런 지향하는 바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성정이 지금 타인을 향해 있다는 거죠. 네. 네, 타인을 향해 있고 정의를 향해 있고 약자를 네.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돌아가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재명 시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관심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삶을 얘기하면 예수께서 약자를 도우시고 이렇게 정의로운 삶을 사셨다라는 걸 얘기하면 거기서부터 대화가 통하는 거죠. 네. 거기서부터 그 사람과의 우리와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 예수의 삶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시도야말로 우리 그 도그마에 갇힌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깨울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가 이제 흔히 값싼 은혜, 값싼 신앙이라고 부르는 그런 뭐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형리. 이것만 믿으면 천국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값싼 은혜에 빠지게 되는 혹은 그걸 더 부추기는 그런 결과에 이르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우리 홍정수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어떤 예수 목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은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에 특히나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저희가 지금 커피를 마셔야 됩니다. 운전하고 이제 가는 길이라서 굉장히 지금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말도 굉장히 빠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레이스를 하면서 무슨 중계하는 느낌으로 네네네 방송하는 거 그래서 아마 들으시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깊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이게 유행이더라고요. 김용민 씨도 차에서 라이브로 방송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아무튼 저희가 가진 시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렇게 방송을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날로 먹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또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